시편 41편은 다윗이 궁핍한 자들을 감독하고 돌아보는 자들을 임명하면서 지은 시 같습니다. 교회는 늘 궁핍한 자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엔 교회 밖의 사람들입니다. 1절부터 3절은 빈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고 4절에서 9절은 다윗 자신의 경험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간구가 나오고 11절부터 13절은 감사로 마무리됩니다. 빈약한 자들이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난한 자들이란 말이죠. 이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가진 것이 없고 육체적으로 건강이 약하거나 장애가 있어서 힘과 자유함이 없고 가정적으로는 기댈 수 있는 가족들이 없거나 적어서 외롭고 명성으로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이 이름도 잘 모르는 영적으로는 낙심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언제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찾아주고 돌보아주는 자는 복이 있다고 시편 기자는 여기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빈약한 자를 돌보는 자,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죠. 이들을 돌본다, 보살핀다, 권고한다 이런 표현은 사실 어떤 표현이냐 understand, consider 한다 이런 말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에 실증 내지 않고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고 역겨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보다 꿋꿋하게 인내하는 것을 여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누군가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돈 주는 거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일을 신중한 판단력을 사용해서 해야 하고 시간과 관심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부를 나누어 줌으로써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물질을 움켜잡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자기 자신을 잃을까봐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본문이 말하는 복 그래서 행복을 누린다 또는 즐겁다 행복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1차적인 보상이고 약속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생각하는 자들 그는 적은 것으로 너무나 큰 것을 얻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늘 이런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또 동시에 자기 경험을 우리에게 소개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는 거죠. 재앙의 날에 저를 건지신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첫째는 참 행복을 누리는 것인데 둘째는 재앙의 날에 저를 건지신다. 그런 사람의 삶이라고 해서 재앙을 만나지 않고 어려움이 없다고 약속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나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재앙이나 어려움이 닥쳐올 때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연약하고 빈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숨겨진 선행과 봉사는 하늘나라의 창고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재앙을 당할 때에 그날에 오셔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절에서는 부연적으로 주어지는 복이 언급되죠.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원수에게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망신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이 얼마나 자상하고 감미롭고 부드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우리의 몸이 상하거나 불편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리를 고쳐서 다시 펴주시는 자상하신 하나님으로 여기에 묘사됩니다. 우리의 간병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의인이 질병에 걸려 불편할 때 하나님은 그의 잠자리를 대신 친히 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베개, 그리고 머리 쪽 발치, 옆구리 쪽, 침대 자리를 모두 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빈궁한 자들을 돌아보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가 공공한 가운데 들어가니까 아무도 곁에서 도와주는 이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참 믿을 사람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도움이 되어주셨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큰 외로움을 경험했지만 그 어떤 친구보다 귀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친구가 되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사절은 다윗이 범죄함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는 몸보다 영혼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원수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몸이 아픈 다윗을 저주해서 죽게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5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와서 거짓을 말하고 중상모략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자들입니다. 8절에 악한 병이라고 나온 것은 귀신 들린 것처럼 아주 못된 병을 일컫는 말인데 그들은 다윗이 이렇게 병들어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한다는 거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에서 다윗을 배신하기 위해서 그를 향해 발꿈치를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갈렛유다에게 배신당하신 상황에 적용이 된 말씀입니다. 하지만 다윗 자신도 그런 것을 뼈저리게 그 삶 가운데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불평이 나올 만합니다. 자기는 빈궁한 자를 돌아봤는데 정작 자기가 빈궁하게 되니까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 없다는 거죠. 하지만 다윗이 발견한 게 뭐예요? 자기를 돌보시는 이는 세상 최고의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도 견줄 수 없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하는 걸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간적 배신, 좌절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참 복된 경험들입니다. 10절에 이어지는 다윗의 간구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아주 보복적으로 들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구약의 간구를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배역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분노와 심판의 정서를 공유하면서 이런 간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 개인의 보복적 차원으로 이해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죠.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괴롭게 하던 원수들이 그들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고 확인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나의 진실함, 겉과 속이 같은 인테그리티입니다. 그것이 12절에 완전한 중에 라고 표현한 말의 뜻입니다. 주께서 나를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히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의 진실함을 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나를 영영히 주의 앞에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외로울 수 있죠. 배신을 당할 때 있죠.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죠. 좌절하죠. 어떤 사람과도 견줄 수 없는 그때마다 어떤 사람과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 우리 도움이 되어주시는 것,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다는 겁니까? 빈궁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준 사람들에게. 빈궁한 자는 절대적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빈궁한 자가 나중엔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지금은 부유하다 해도 나중에 빈궁해질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은 빈궁한 자를 돌아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늘 빈궁한 자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기만을,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기만을 원하는 사람입니까? 이것은 물질의 있고 없음의 차이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소자가 많습니다. 어린 소자가 많습니다. 빈궁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을 주님께서는 가볍게 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섬길 소자는 누군가?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주님은 또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쥐고 바다에 던지우는 게 낫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소자 하나처럼 귀한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의 말씀은, 주님의 약속은 너무나 신실해서 우리의 생애 혹은 우리의 영원 속에서 성취될 말씀들이요, 약속들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늘 도움을 받기만 하는 자, 사랑을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되시고 빈궁한 자,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궁핍한 자들을 돌아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락을 저희가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친히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답게 저희의 인생에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을 그렇게 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